우리 조국의 북변 땅에 1만 1900여 세대의 훌륭한 살림집들이 불과 두 달 만에 일어섰습니다.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입사 모임들이 19일과 20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룡해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해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영 동지, 곽범기 동지, 김영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피해 지역 인민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 돌격대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증서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여됐으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대같은 은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감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을 만방에 빛내어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최룡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세 거리 세 마을들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윤회 부위원장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식량과 땔감 등 생활상 편리가 훌륭히 보장된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크나큰 감격에 젖어있는 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방문 기념으로 가지고 온 생활용품들을 넘겨주었습니다.